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지난주에 세계 역사는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더 들어섰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상호 승인. 이 두 민족 간의 피해 역사는 2000여 년 전 바빌론 뉴스로 이미 그 씨앗이 잉태됐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발보아 선언이라는 중동에 대한 영국의 이중 정책이 그 화약고에 불을 지폈고요. 48년에 터진 최초의 중동 전쟁 이후 오늘까지 45년. 이 45년에 걸친 피해 역사가 이제 아물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한약과 양약의 싸움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45년의 대립도 끝나는 마당에 우리의 두 집단은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돌진하고 있습니다. 마주오는 두 개 차가 충돌하면 누가 다칠까요? 오늘 첫 곡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A River Runs Through It 중에서 테마였습니다. 자, 하이들의 김채성 씨 그리고 오늘 생일 맞으신 홍종복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경연정 씨는요 어제 친구 돌파리가 생일이었다고 하이들에 올려주셨는데요. 생일 파티 잘해주셨죠? 또 하이틀의 오성 씨는 대전으로 이사간 친구 남내달라고 꼭 말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남규 씨가 영화음악을 좋아하니까 아마 지금도 듣고 계실 겁니다. 이 음악 듣고 근데 꼭 연락해달라고 하셨네요. 윤문균 씨, 사랑하고 있는 여자분이 지금 무척 아프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음악이 조금 그런 상처를 씻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화 상처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릴게요. 아, 신청하신 분이 계신데 대구 동구 신암 사동에 유경아 씨가 신청하셨어요. 오랜만에 편지 고맙습니다. 하영과 재민이가 재회 때 흘러나온 곡이래요. 우리 영화의 음악은 무엇이든지 좋다고 하신 하이텔의 과학기술원 기숙사에 계신다고 하신 경우진 씨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락겔의 노래입니다. 나이프. dissonance in the night. My wish was your command until you ran out of love. I tell myself I'm free. Got the chance of living just for me. No need to hurry. 문학사상사의

myself when I keep my heart. 송파구 잠실 5동의 김정은 씨, 잘 들으셨습니까? Sleepless in Seattle,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중에서 셀린 디온과 클라이브 그리핀의 노래 When I'm Falling in Love 들려드렸습니다. 건축가인 샘 볼드윈, 그는 아내와 사별한 뒤에 아내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있는 시카고로 떠나서 시애틀로 이사합니다. 하지만 샘은 그런 후에도 아내를 잊지 못해서 밤잠을 늘 이루지 못합니다. 이 아버지를 위해서 외동아들 조나는 심리학자가 진행하는 라디오 토크쇼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아들 때문에 샘은 결국 토크쇼에 자신의 슬픈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방송을 들은 수많은 청취자들로부터 위로와 청혼의 편지를 받게 되지요. 이 방송을 들은 청취자 중에는 로맨틱한 성격의 여기자 애니도 있습니다. 그녀는 약혼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지만 요즘 그 약혼자와의 사랑에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죠. 샘의 영원한 사랑에 감동을 받은 애니 역시 그에게 편지를 쓰고 싶지만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애니의 친구가 몰래 샘에게 편지를 띄우죠. 발렌타인데이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만나자는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헐리우드의 대작들 속에서도 개봉 4주 만에 8천만 달러라는 놀라운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이 작품은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로 유명한 여류 각본가 노라 에프런의 감독 데뷔작입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처럼 이 영화 역시 밀고 당기는 두 남녀의 감정을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사별한 아내를 잊지 못하는 샘 역은 톰 행크스고요. 사랑하면서도 쉽게 표현을 하지 못하고 싸움만 벌이는 로맨틱한 여기자 애니 역에는 헐리우드의 애교 덩어리 맥 라이언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이 영화의 분위기를 대충은 짐작하시겠죠? 오늘은 이 맥 라이언의 얘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엽서 책을 받았어요. 광주에서 10명의 친구들이 함께 엽서를 꾸며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김영신, 박수진, 김진아, 김덕자, 박신영, 박선영, 정소영, 조경아. 한반 친구들인데요. 이 중에서 한 친구가 알파벳 T자만 나와도 기절할 정도로 톰 크루즈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의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아유, 얼마 전에 저희가 해드렸잖아요. 그 방송을 못 들으셨나 보다. 오늘 이 맥 라이언의 얘기도 아마 톰 크루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흥미롭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맥 라이언의 얘기 여러분도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Sleepless in Seattle,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중에서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태미 와이네트가 부릅니다. Stand by your man. Sometimes it's hard to be a woman, giving all your love to just one man. You'll have bad times, and you'll have good times, doing things that you don't understand. But if you love him, you'll forgive him, even though he's hard to understand. And if you love him, oh, be proud of him, 'cause after all, he's just a man. Warm to come to when nights are cold and lonely. Stand by your man and show the world you love him. Keep giving all the love you can. Stand man. Stand by your man and show the world you love him. Keep giving all the love you can. Stand by your man. 지난 여름 스팔타 학원에서 공부했는데 서로 힘들 때 그 여름 친구들을 생각하면 나중에라도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하신 하이틀의 장태욱 씨, 그 여름 친구들 희준, 승모, 성용, 승우 씨 등에게 띄워드린 곡이었습니다. 영화 Sleepless in Seattle 중에서 Stand by Your Man, 태미 와이네트의 노래였습니다. 10년에 한번 날까 말까 한다는 100만 불짜리 금발을 지닌 맥 라이언. 그녀는 한마디로 귀여움과 애교로 똘똘 뭉친 그런 여배우라고 할 수 있죠. 커다란 눈과 예쁘게 쓸룩거리는 입매무새. 좋아서 어쩔 줄 모를 때도 또 싫다고 투정을 부릴 때도 그녀에게는 사랑스러움이 넘칩니다. 1962년 부모 모두가 학교 선생님인 교육자 가정에서 태어난 맥라이언은 학창시절에 CF에 출연하면서부터 연예계와 인연을 맺습니다. 처음에는 학비를 벌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81년 Rich and Famous에 출연한 이후에는 본격적인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되죠. 이 Rich and Famous는 우리나라의 비디오 제목으로는 여인의 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인공 캔디스 버겐의 딸로 첫 발을 음악에 디딘 거죠. 하지만 여기자가 되겠다는 어릴 적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뉴욕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그런 열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영화 중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이런 영화들에서 여기자 역할이 많은 것도 아마 작품 속에서나마 꿈을 이루고 싶다는 그녀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맥라이언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영화죠. 탑건 중에서 듣습니다. 탑건 앤썸. 지금 공군에 근무 중이라고 하신 하이텔의 김동욱 씨, 노영섭 씨, 윤상집 씨, 그리고 이진아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탑건 중에서 탑건 앤썸이었습니다. 맥라이언은 81년에 데뷔해서 TV에서 주로 활동해왔는데요. 87년에 본격적으로 영화에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탑건에서 구스, 그러니까 탐 크루즈의 파트너 파일럿으로서 죽는 인물. 이 인물의 아내 역할이 맥라이언의 역할이었는데요. 불과 몇 장면밖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이 역할로 맥라이언은 주연인 켈렘 맥길리스보다 훨씬 매력적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데뷔 때부터 자신의 장점을 백분 발휘한 무척 운 좋은 배우였죠. 그녀의 행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해인 87년 조 단테 감독의 아주 재미있는 SF 영화 이너스페이스에도 발탁됐죠. 사람의 몸 안을 마음껏 여행하는 이 영화로 맥라이언은 인기뿐만이 아니라 사랑도 얻게 됩니다. 함께 공연했던 데니스 퀘이드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금슬 좋은 연인이자 부부로 살고 있죠. 데니스 퀘이드와 맥라이언, 이 둘 다 너무 솔직하다는 게 공통적인 매력인데요. 그래서인지 사랑 표현법도 아주 기발하다고 하죠.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너스페이스의 삽입곡 샘 쿡의 큐피드입니다. 맥라이언과 데니스 퀘이드의 큐피드가 되어진 영화죠. 이너스페이스 중에서 샘 쿡의 노래 큐피드였습니다. 이 맥라이언과 데니스 퀘이드, 이 두 사람이 한창 사랑에 빠져있던 88년에 맥라이언의 생일날이었다고 해요. 맥은 당시 숀 코너리와 프리시디오라는 영화를 찍고 있을 텐데요. 데니스가 촬영 현장에 수십 명의 밴드를 앞세워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깃발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깃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죠. Happy birthday, Mac. 널 사랑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그녀 역시 데니스에 대한 사랑을 매스컴에다 대고 쉴 수 없이 떠들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 그 느낌이 바로 이 영화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맥라이언을 최고의 스타로 만들어줬던 작품이죠.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아직도 이 영화 속에 해리와 셀리, 두 사람의 모습, 또 그들이 거닐던 낙엽진 공원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Autumn in New York. 하이틀의 김동원 씨, 한설아 씨, 잘 들으셨죠?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중에서 Autumn in New York이었습니다. 우연히 같은 차를 타게 되면서 첫 대면한 해리와 셀리. 때로는 서로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정이 떨어졌다가도 잊혀질 만한 때가 되면 다시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친구가 됐고 또 어쩌다 보니까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처음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12년 동안 이 두 사람이 벌이는 사랑 싸움이 너무 생생하고 또 귀여워서 지금까지도 팬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셀리가 해리한테 기죽지 않으려고 사랑의 흥분을 거짓말로 떠들어대던 그 레스토랑 장면,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찍었던 레스토랑이 지금은 아주 유명해졌다고 해요. 영화를 생각하면서 식당을 찾는 관광객들이 끊이질 않고요. 또 해리와 셀리가 앉았던 그 식탁은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팻말과 함께 영구 보존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의 영화가 지닌 영향력, 정말 놀랍죠. 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죠? 해리는 화가 난 셀리를 달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했고 셀리는 혼자 송년 파티장으로 갑니다. 이곳에

had to be you. 선배 형과 친구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해피엔딩으로 끝낸 사랑 영화를 들려달라고 하셨는데요. 하이틀의 이성훈 씨. 아마 이 영화면 가장 적절한 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중에서 It Had To Be You, 해리 코닉 주니어의 음성이었습니다. 솔직하고 재기발랄하고 머리 좋고 눈치도 빠른 아가씨. 그것은 셀리의 매력이자 동시에 맥라이언. 그녀만이 지닌 독특한 매력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녀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이 한 작품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사귀어 보고 싶은 여배우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으로서는 이런 급상승이 부담스럽기도 했겠죠. 그래서 그녀는 한동안 혼자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녀는 나중에 그 당시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다고 고백했는데요. 여행에서 돌아온 그녀는 이제 직업적인 배우로서 더욱 성숙해진 모습이었죠. 활동 무대 역시 TV,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에까지 발을 넓힙니다. LA에 있는 한 극장에서 배터리라는 작품을 직접 제작, 주연하기도 했고요. 영화에서도 자신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펼치려는 노력을 보여요. 91년에 출연한 영화 도어스는 그녀로서도 모험에 가까운 선택이었죠. 이 영화에서 맥라이언은 짐 모리슨의 법적 아내인 파멜라 역을 맡아서 영화의 어두운 면을 효과적으로 살려낸 연기자였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배우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연기자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은 셈이죠. 한 남자의 아내로 또 서른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현대의 요정이라고 불리우는 맥라이언. 그녀의 투명한 푸른빛 눈동자가 퇴색되지 않는 한 지금 그녀가 대중들에게 받고 있는 그 사랑 쉽게 빼앗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해에 완성된 영화죠. 결혼식에서 웬 노인이 해준 축복의 키스 때문에 영원히 뒤바뀌어버린 갓 결혼한 신부. 바로 이 신부로 나온 맥라이언이 그 귀여움을 더욱더 발휘한 영화였습니다. 키스의 전주곡 이 중에서 들어보죠. 데보라 해리의 노래입니다. 키스의 전주곡.